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상급위원구사 주왕환이 13일 론평 굴욕 외교의 비참한 귀결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으로 최악의 정치적 혼란에 빠진 남조선 괴뢰들이 외교적 측면에서도 주변 대국들에 몰려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남조선을 타고 앉아 아시아 태평양 지배 전략을 실현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지난해 7월 박근혜 역도가 미국의 사드를 남조선에 배비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현 괴뢰 당국은 그 배비를 다그치고 있다. 그러하여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초기지, 핵전방 감시기지로 전락되게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나라들의 첫 번째 타격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남조선 괴뢰들은 일본과의 군사적 공조를 강화할 심산 밑에 2015년 말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몇 푼의 돈으로 덮어버리는 합의라는 것을 조작해냈다. 박근혜 역도의 굴욕 외교에 분격하여 최근 남조선 인민들이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하였으며 일본이 그것을 걸고 괴뢰 당국에 전례 없는 압력을 들이대고 있다. 지금 남조선 괴뢰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우위를 노리는 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워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말려든 새우 신세가 되고 말았다. 전대미문의 치욕을 당하는 괴뢰 외교를 두고 남조선 언론들은 새해 벽두부터 남조선 외교가 화풀이 대상으로 되었다. 중국이 이리 차면 일본이 저리 차고 미국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있다. 중국은 남조선을 자기의 변강으로 취급한다. 트럼프의 안중에 남조선이 없으며 설사 있다고 해도 우선권에 속하지 않는다. 남조선은 중일 미로 등 대국들이 자기의 리익 추구를 위해 마음대로 두드리는 북으로 되었다고 한탄하였다. 오늘 남조선이 처한 형편은 19세기 말 사대와 무능으로 하여 열강들의 농락물로 전락되고 정당에는 일제에게 나라를 통째로 빼앗긴 조선 봉건 왕조의 비참한 운명을 연상시키고 있다. 사면팔방으로 몰려오는 남조선의 불우한 처지는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일삼으며 외세우 이전과 동족 대결에 매여 달린 박근혜 역도의 굴욕 외교의 필연적 귀결이다. 남조선의 형편과 주변에서 펼쳐지는 엄혹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주변 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자주 손권 사회주의의 불변 침노를 따라 곧바로 나아가고 있는 데 대해 더더욱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이 땅에서 지정학적 숙명론은 이미 과거사로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은 그 어떤 강족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압력에 맞서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고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도 적극 기여할 것이다.